보도들에 의하면 박근혜 역적 폐당을 심판하기 위한 10차 범국민 행동이 지난해 12월 31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 행동의 주체로 남조선의 전 지역에서 일제히 전개됐습니다. 110만 4천 명 이상의 각계층 군중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서울의 각계층 단체들과 시민들은 이날의 투쟁을 박근혜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다로 명명하고 촛불 집회에 앞서 광화문 광장과 주변에서 박근혜 정권을 완전 퇴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투쟁들을 벌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박근혜와 황교안의 퇴진,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등을 요구했습니다. 집회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청와대와 총리 공관, 헌법재판소의 100m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10차 범국민 행동은 서울뿐 아니라 경상남도, 창원, 전라북도, 전주를 비롯한 전 지역에서도 일제히 전개됐습니다.